스포츠 뉴스. 한양 행복 드림 상담 센터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 심리학 특강을 운영합니다. 11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은 11월 5일 금요일까지며 줌 화상 미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6기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며 서류 합격자 발표는 23일 화요일입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이자 1년간 활동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관제팀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근무 내용은 사무보조 및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입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8일까지며 서류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사용을 금지한 고등학교에게 해당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매번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재학생인 학생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교에 학생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생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중국 핵무기 보유 예상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여전히 미국이 보유한 약 4000개의 핵탄두보다는 적지만 1년 만에 추정치가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는 것과 중국의 화학, 생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무기 규모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적으며 미국이 핵 비축량을 중국 수준으로 줄일 경우에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국내 숙박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ESG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사업을 9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숙박 할인 쿠폰은 지난해 8월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급 중지된 바 있습니다. 전국편 일부의 쿠폰 발급은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쿠폰은 1인당 한 회 안에 누구나 선착순 발급 가능합니다. 마정민 관광공사 국민여행지원팀장은 지난해 사업 중단 이후 관광업계가 조속히 회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숙박 대전 참여업체들의 판촉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구본규,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